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가 13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기남 동지와 중앙과 평양시 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화기술, 출판보도, 당 간부 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체혁명기업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력,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